HUBS 홉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홉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홉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일본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행보와 한국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이 추락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0일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정보를 해외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본 정부의 정보 발신 활동은 국내외를 나눠 진행됩니다. 국외로는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 일본의 견해를 담은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카세키에 있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입니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 3억엔, 한화로 약 27억을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요. 2024년도 동북아 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 2,800만 원에서 내년 5억 3,600만 원으로 삭감될 예정입니다. 또한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에서도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예산 23억 3,800만 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는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니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등 수산물 안전관리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데에는 1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는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화재를 피해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일 오후 4시 15분쯤 부산 계금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나자 50대 베트남 국적 장모와 40대 사위 그리고 4살 손자가 베란다 밖에 매달려 있다 추락해 장모와 사위가 숨지고 손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장모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손자를 안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옆 작은 방에서 최초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재 발생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인 경량 칸막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비상대피 시 발로 차는 등의 충격만으로도 파괴할 수 있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인데요. 주택건설 기준 규정에 따르면 세대 간 경량 칸막이 설치 의무는 1992년 7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1990년 7월에 사업 승인을 받고 1992년 2월에 지어졌기 때문에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경량 칸막이가 없는 7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일가족 3명이 사실상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던 셈입니다. 부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노후 아파트의 피난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4년 기준 부산 지역 3,445개 아파트 단지의 피난 시설 전수 결과를 보면 23.8%만이 피난 시설을 갖췄다고 합니다. 9년이 지난 현재도 노후 아파트의 상당수는 화재 발생에 대비한 별다른 피난 시설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9월 12일 허브스 브리핑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와 화재로 인한 인계가족 추락 사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허브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막바지 더위는 계속되며 어제에 이어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얇은 겉옷을 챙겨 다니는 등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21도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올랐습니다. 12시와 18시 사이 경기 북부에 0.1mm 미만의 비가 내릴 수 있는데요. 적은 양의 비이긴 하지만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북 동부와 전남권, 경북 서부, 경남 북서 내륙, 제주도 산지에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며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태인, 아나운서 김준형, 그리고 엔지니어 백다현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